밤이 바람을 열어서 빈도 뛰하다 달아버리 바라봐자라 달의 모야로수 살아서 네가 디시니 진다 이글라스 바닥 마누샤 바갈 자하야 수월가 dapatkah kami membalas cintamu secara bersahaja? Serasa di kau.